휘날리는 저녁바람 서늘한데 하염없이 철새들은 어디로 날아가나 가고 싶은 길은 멀고 외로운 몸 고달픈데 황혼이면 언제라도 고향다운 끝이 없는 저녁 하늘 바람찬데 지향 없이 철새들을 누구를 찾아가나 힘든 사람 멀리 두고 가고 싶은 마음인데 저녁 너무 짙어지면 고향 더운